힘찬 정오, 힘찬 오후, 힘찬 라디오 남현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이 베드로가 하루빨리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동역자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나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문 앞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런 말을 하는 아이가 미쳤나 보다 생각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아, 설마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이것마저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의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오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힘찬 라디오 시작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삶 속에서 일어나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김석균 황국명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 오늘 힘찬 라디오 첫 찬양이었어요. 상준이 할머니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힘찬 라디오 PD님 진행 덕분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라고 오늘도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라디오의 장점이 이거 아닐까 싶어요. 뭘 하든지 틀어놓고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0755님 하나님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뜻대로 정치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시면서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내주셨는데 사연 읽으면서 뭐 그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나라와 또 전 세계 지도자들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괜찮죠? 예. 1821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저희 교회는요 2017년 이 신앙의 틀을 성경 속에서 찾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찬양이 항상 힘이 된다고 하시면서 격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0742님께서도 눈이 내리다가 다시 하늘이 맑아졌네요. 금요일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맞이하세요 하시면서 김도현의 보라 하나님은 찬양 함께 신청해 주셨습니다.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 오전에 눈이 참 지금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좀 떴는데 저희 방송사가 있는 마포구 이쪽 지역 일대로 해서 참 예쁘게 눈이 내리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도 좀 나고 그랬는데 오늘 힘찬 라디오 날씨가 뭐 춥든지 눈이 오든지 말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 또 여러분의 삶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나누시기 원하시는 신청 찬양 보내주시고요. 또 이제 2017년에 두 번째 주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에 또 간증이나 은혜나 아니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셨으면 또 함께 보내주시고 저는 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시간 평일 점심시간에 라디오 듣는 분들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뭐 댁에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고 기사분이실 수도 있고 직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카카오톡 사연, 모바일 사연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힘찬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출판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 단돈 100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17세 소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푸른 언덕 김정란 대표의 자서전 나침반 출판사의 희망으로 키운 겨자씨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6760님 시흥에서 수선가게 하고 있는 올해 66세 김권사입니다. 여자고요. 나이 관계없이 날마다 저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셨는데, 야 정말 우리 권사님 본이 되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계시군요. 네, 사실 직분이나 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사실 오늘 지금 함께 나눌 곡은 제가 오전에 이렇게 예쁘게 포근하게 눈이 내릴 때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골라봤던 곡이었는데, 비록 해는 텄지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데이비드 헌싱어의 피아노 연주고요. 이어서 김세환의 음성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지 주신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FM 106.9MHz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12시 31분 10초를 막 지났고요. 오늘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함께 어디에서 어떤 일 하시면서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지 또 이제 2017년의 두 번째 주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지난 삶은 또 어떠셨는지 그런 은혜,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특별한 간증이 없어도 되고요.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을 좀 기다릴게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그리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카카오톡과 모바일 사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네요. 9527님, 의류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늘 듣고 있어요.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장사는 잘 안 되지만 극동방송과 함께 은혜로 힘내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장에서 극동방송 틀어놓고 전도도 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진환님, 저도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찬양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이면 좀 정비가 됐다고 해도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또 계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은혜 가운데 밝게 또 생활하고 계시네요. 이정민님 재택근무하면서 방송 듣고 있고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니까 이제 힘찬 라디오 마치면 일도 끝나시는 거군요. 축하드립니다. 8718님은 뭐 제 삶에 별다를 게 없어서 그냥 사연 안 보냈는데 궁금해하셔서 저를 또 이렇게 배려를 밥 먹다가 문자 남기신다고 집에서 저 공부방 운영하고 있고요 1시부터 수업이라서 지금 식사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사실 또 오늘 코너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웰컴 투 힘찬 라디오 김현용님 아 제가 나름 방송 경력이 한 6, 7년 되는데 저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연은 처음이에요 청취자 반갑습니다 오늘 힘찬 라디오 메시지 보냅니다 세탁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사촌동생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데 사촌동생 눈 오는데 힘내라고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준용아 힘내라 아자아자 하시면서 어제 힘찬 라디오 마지막 곡 다시 듣고 싶으시다고 제목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린 찬양이 No More Night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콜로라도 남성 사중창의 음성으로 보내드렸는데 어제 들으셨으니까 제가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찬양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하늘님께서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언제나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힘찬 라디오 시간은 그런데 배가 고픈 시간입니다 PD님 목소리에 힘을 내고는 싶은데 배가 늘 쪼르륵 그러게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라디오 힘찬 라디오 들으면서 줄인 배를 부여잡고 좋습니다 버들님 오늘 첫 찬양 내가 믿기만 한다면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중학교 올라가는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희망을 주는 도서 오늘 선물 목록에서 들으셨는데 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네 책을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청하셨습니다 네, 주소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40님 하루 종일 라디오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데 꼭 먹고 나면 생각이 나요 정말 왜 이러는지 그럴 수가 있죠 예, 근데 좀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예전에 그 밥을 한 수저 딱 입에 넣었는데 그때 기도 안 한 게 생각나가지고 입에 넣은 밥을 물은 채로 이렇게 기도를 딱 하니까 저랑 그 같이 밥 먹던 제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하나님이 그냥 네 입에 있는 거나 먹어라 하시겠어 예, 그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제 기도하는 거 깜빡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좀 뒤늦게 드려도 우리 하나님 예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6172님께서 예비 고3, 중3 두 딸을 둔 주부고요. 극동방송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집안일 할 때는 이어폰을 꽂고 듣는데요. 야, 집안일이 즐거워집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집안일이 즐거워지는 게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예. 6235님, 안녕하세요. 안산에도 눈이 펄펄 내리더니 이제 해가 반짝 났네요. 오늘도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작년 말일부터 어깨에 통증과 감기로 쉬고 있는데 매일매일 극동방송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치유의 과정 가운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어깨가 온전하여 지기를 건강한 어깨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일 하나님 섬기시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박종배님 춥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힘찬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한 줄기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힘찬 라디오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연 많이 참여해 주세요. 0742님 청하셨죠? 보라 하나님은 김도현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브라이언 그린의 영어 찬송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잊고 지냈었죠. 절망의 눈 가려져 아버지 마음 이해 못했던 깊은 어둠의 시간들 주께서 내게 그 얼굴빛 비추사 이 작은 내게 그곳 비밀한 일 보이셨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현실에 눈 가려져 아버지 언약 기억 못했던 깊은 절망의 시간들 주께서 내게 그 얼굴빛 비추사 이 작은 내게 큰 곳 비밀한 일 보이셨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6253님, 올해 88세 되시는 친정어머니 모시고 사는 주부입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10월경에 넘어지시면서 허리가 골절이 되셨어요. 간병해드리면서 힘찬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 들으며 큰 위로받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엄마랑 모처럼 멸치를 진하게 우려서 끓이는 잔치국수 해먹으려고 열심히 멸치 다듬으면서 듣고 계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얼른 쾌유하시기를 같이 기도할게요. 7485님, 오늘 업무 중에 운전석 자가용 창문이 안 올라가서 눈이 내리는데도 창문 활짝 열고 점심도 못 먹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마치신 거겠죠? 예. 지나가는 사람들과 주위 차들이, 택시, 버스들이 다 한 번씩 쳐다봐서 좀 민망하네요. 이제 잠시 후에 간단히 점심 먹고 카센터 가야 하는데 활짝 열린 차 창문 때문에 너무 추워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셨는데, 이럴 때는요 더 당당하셔야 됩니다. 열린 창문에 팔을 딱 걸치시고 웬만하면 소매도 한번 쫙 걷으시고요.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이런 표정으로 당당하게 카센터까지 잘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4631님 청하신 찬양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보내드릴게요.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여기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손주와 함께 듣고 계시다고 하신 오늘 할머님, 권사님이실 것 같은데 청하신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 대화명이 이게 헨현준 믿음의 가정, 아마 아이들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는 파주입니다. 자유로를 달리며 은혜로운 찬양 만끽하며 왔습니다. 가는 길에요, 이정표의 평양이라는 글씨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맞아요. 저도 가끔 자유로 파주 가는 길에 이렇게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참 마음이 좀 짠해지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지역이지요. 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9278님, 지금 점심 먹고요. 성경을 쓰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안명순 집사님 보내주셨고, 0153님, 어린이집 야간반 교사시래요. 남편과 함께 점심 먹고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댑니다. 새해 계획도 나누고 큐티 나눔도 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모두 화이팅 하세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7224님, 회사에서 듣고 있어요. 사장님 힘내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아, 이럴 때는 사장님 성함을 또 함께 좀 보내주시면 제가 제대로 한번 점수 딸 수 있게 딱 소개해드릴 텐데, 아무튼 7224님 함께 일하시는 우리 사장님 사랑합니다. 예, 잘 좀 올 한 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 참 여러 삶의 모양들이 있지만 역시 동일한 것은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함없이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너무 귀하고요. 또 아름답습니다. 오늘 힘찬 라디오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마이클 카드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Things We Leave Behind. 죄송합니다. 이 찬양 보내드리면서 오늘 힘찬 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복된 주말 또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남현용이었습니다. Every heart needs to be set free from possessions that hold them so tight. 'Cause freedom's not found in the things that we own. It's the power to do what is right. With Jesus our only possession, then the giving becomes our delight. We can't imagine the freedom we find from the things we leave behind. Show a love for the world in our lives by worshiping goods we possess. But Jesus said, lay all your treasures aside and love God above all the rest. When we say no to the things of the world, we open our hearts to the love of the Lord. And it's hard to imagine the freedom we find from the things we leave behind. Oh, and it's hard to imagine the freedom we find from the things that we leave behind.